땅에 남산길이가 여러분과 신나게 돌아보려고 또 왔네. 이 소중분 백로주에 백구 펄펄이 놀아난다. 산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3월이라 삼진날에 재미 한 쌍이 놀아난다. 쉬고 쉬고 돌아보세, 절 쉬고 쉬고 돌아보세. 남산일 봐 즐겁게 신명나게 돌아보세. 4월이라 조파일날 관등 놀이로 돌아보세. 5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5월이라 단오날에 천여 총각이 놀아난다. 쉬고 쉬고 돌아보세, 천 쉬고 쉬고 돌아보세. 남산일과 신명나게 신명나게 놀다 가세. 6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6월이라 유룻날에 팥종 놀이로 돌아보세. 7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7월이라 칠승날에 겨우 쟁여가 놀아난다. 쉬고 쉬고 돌아보세, 절 쉬고 쉬고 돌아보세. 남산일과 신명나게 신명나게 놀다가세. 8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8월이라 한가윗날 송편 놀이로 놀아보세. 9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9월이라 9일날에 국화주로 놀아보세. 쉬고 쉬고 돌아보세, 천 쉬고 쉬고 돌아보세. 남산일과 즐거우게 신명나게 놀다 가세. 좋다! 어쩌고! 잘한다! 찾아왔네, 찾아왔어, 남산일이 찾아왔네. 작년에 왔던 남산일이 여러분 모르고 또 왔네. 이놈이 이래도 전라도의 아들로서 팔도 구경받아 오고 국악 한마당이 불러서 군산으로만 찾아왔네. 군산으로만 찾아왔네. 작년에 왔던 남상일 여러분 모르고 또 왔네. 작년에 왔던 남상일 여러분 모르고 또 왔네. 작년에 왔던 남상일이가 군산 시민 여러분과 신나게 놀려고 춥지도 않고 군산에 또 왔네.